go, go. Sunglass, 목걸이, 금이빨, 아이스크림, 내 스타일, 눈부셔, 알잖아, bad. 몰려다녀, 우리 메두사 넣는다. 나 보면 돌처럼 굳는다. 악신한 녀석들 숟가락 치워라. 콧발며 돈 번다, 돈 벌어, 돈 벌어, 어느 밴. 해가 저물 때, 종이 시작돼. 불처럼 뜨겁게 몸이 달아올라. This is how we celebrate. Pop that champagne. 벌처럼 가볍게 높이 날아. 좀 달려줘 우리들은 birthday 꿀밤 대충 왜 우리들은 birthday 다 birthday 좀 달려줘 우리들은 birthday 다 같이 꿀밤으로 가자. Shut up!